이 시간에는 노래 미역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통일 열차 달린다. 통일 열차 달린다.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텅일 아리랑. 한식이 아픔이 가슴 친다 가슴 친다 아리랑 아리랑 홍일의 아리랑 삼천리 내 나라 삼천리 내 나라 홍일 아리랑 참아 아리랑 아리랑 성벽을 부시고 하나 되자 하나 되자 아리랑 아리랑 홍일의 아리랑 삼천리 내 나라 삼천리 내 나라 홍일 아리랑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백두와 한라는 내 저구. 식소리입니다. 누가 남 형제들 지하고 한라에서 통일만세 우리 함께 부자 이적의 뭉치니 온 세상에 떨칠게 태양 조선 하나 되는 통일이 열어라 이상으로 너림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